역사적인 6.15 북남공동선언 발표 16돌째 즈음에서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조국 통일 업적을 칭송했습니다.